가도 소식이 없네. 애가 타는 10년 세월 바라봐 알겠지. 기다리다 세월만 가네. 까치가 울면 오시려나 무심한 우리 님아. 까맣게 타는 심한 우리 님.